사랑의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과 땅에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높여드립니다.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또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어야 할 텐데 주님, 굳고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안에 굳어진 단단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힘겨운 한 주간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에게 상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이 진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것이 우리들 인생이지만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래전 성경의 그 사건들과 성경 속의 그 인물들과 그 시대의 이런저런 모습들이 2018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이 오늘 내 곁에 있고 또한 나이기도 하고 그 사건과 일들이 바로 어제의 그 일이기도 하고 또한 내일의 그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리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나도 또한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하여 뽑아놓으신 말씀이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우리 곁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the Luke. 누가에 따른 복음 혹은 누가 복음입니다. 이름 그대로 누가가 썼지요. 그리고 누가는 한 사람에게 썼지만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과 2장까지 다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을 좀 정리하는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우리 오늘 영상은 영어로 볼 겁니다. 우리 미애는 잘 알아듣겠지만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프린트 잘 보시면서 또 뒤에도 더 있습니다. 네. The Gospel of Luke investigated many of the earliest eyewitnesses of the life of Jesus and then composed this account. And the story begins up in the hills of Jerusalem, the place where Israel's ancient prophet said that God himself would come one day to establish his kingdom over all the earth. In the city is the temple, run by the priests, and one of them, named Zechariah, was working in the temple. 사가랴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An angel appears and says that he and his wife will have a son. What's this all about? Well, Zechariah and his wife, we're told, are very old. They've never been able to have children. And Luke's setting up a parallel here with Abraham and Sarah, the great ancestors of Israel, because they too were very old and could never have kids. Yet God gave them a son, Isaac, which is how the whole story of Israel began. And so Luke's implying here that God's about to do something that significant for this people once again. The angel tells Zechariah to name the son John. And then he says that this son's going to fulfill a promise of Israel's ancient prophets, that somebody would come one day to prepare Israel to meet their God when he arrived to rule in Jerusalem. Because right now, Jerusalem is ruled by the Romans. Yeah, specifically, it's governed by a man named Herod, who's a puppet king under the Roman Empire. And so the Jewish people wanted nothing more than to be free and govern themselves in their own land. So this is shocking news. Everything's going to change. God's on his way. But how is he going to arrive? Well, to find out, Luke takes us out of Jerusalem and then up into a small town in the hills of an out-of-the-way region called Galilee. There we find a young woman named Mariam, or we call her Mary. She was engaged to be married. And then an angel appears to Mary, saying that she's going to have a son. She's supposed to name him Jesus, which in Hebrew means the Lord saves. And he will be a king like David, who will rule over God's people forever. And then Mary asks, okay, well, how is this possible? Because I'm a virgin. And she's told that the same Holy Spirit that brought life and light out of darkness in Genesis chapter 1 is going to generate life inside her womb. God is about to bind himself to humanity through the conception and the birth of the Messiah. And so Mary goes from some backwoods, no-name girl to the future mother of the king. Exactly. In fact, she sings a song about how this reversal of her own social status points to a greater upheaval to come. Through her son, God's going to bring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and exalt the poor and the humble. He's going to turn the whole world order upside down. So when Mary was really pregnant, she and her fiancé Joseph had to go down to Bethlehem. Yeah, there was a decree across the Roman Empire about new taxes, and so everybody had to go get registered in the town of their family line. There were so many visitors in Bethlehem, they can't find a guest room. And so the only place they can find is a spot where animals sleep. Now nearby were some shepherds with their flocks, and an angel appears, which of course freaks them out. But they're told to celebrate, because tonight in Bethlehem, a savior has been born. Yeah, they're told to go and find this baby, and they'll know that it's the Messiah because he's going to be wrapped up and laying in a grimy feeding trough. Yeah, which is pretty gross. Totally. And then these shepherds, who aren't very clean themselves, they go and find the newborn Jesus in this really dingy place, and their minds are blown. They go home wondering what on earth is about to happen. And this is all really strange. I mean, if God's really coming to save the world, this isn't how you would expect him to arrive. Born in an animal shelter to a teenage girl, celebrated by no-name shepherds. Exactly. I mean, everything is backwards in Luke's story, and that's the point. He is showing how God's kingdom was first revealed in these dirty places among the poor, because Jesus is here to bring salvation by turning our world order upside down. Printemple도 제가 드렸지만 이제 이 영상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부유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마리아가 왜 천사가 말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담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듯이. 그렇다면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말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여 복되도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John's Ministry,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Luke chapter 3 verse 1 to 20.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읽은 뒤에 오늘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본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본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에제네만으로 출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연세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가 있다. 너희는 진노의 길을 얘기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우리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을 하였고 억지로 대하거나 굳이 고소를 하여 대하거나 속여서 대하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때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어내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분명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군대에 나갔고 다른 악행을 보태였으니 요한을 곱게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사역이 있기 전에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Before John's ministry, God had said,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역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요. Malachi chapter 4, verse 5 and 6, and Luke chapter 1, 16 and 17. 말라기 4장 5, 6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earth with a curse.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Also, he will turn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ir Lord, their God,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지금 요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고 대략 요한이 태어났을 때로부터 4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러니까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정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었던 그 아이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어질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시대라면 우리가 성경을 잘 주목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열두 사도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열두 사도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한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아마 그가 그러니까 열두 사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아마 그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죠? 시몬의 형제지간이었죠. 아마 보통은 뭐 시몬의 동생이라고도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처럼도 말하지만 아무튼요. 근데 안드레가 있을 때 안드레만 있지 않았거든요. 두세 명의 세례 요한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점점 잊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될 것이고 그는 점점 존귀해져야 될 것이다. 그때 가까웠던 제자들 중 몇몇이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졸졸졸 따라갑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영안에 같이 머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죠. 말씀을 배우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잽싸게 뛰어갑니다. 누구한테요? 형한테 갔단 말입니다. 말하죠.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아, 내가 너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페트라,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마음을 돌이킨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침례를 줄 때 다들 침례받고 다들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염탐하러 왔죠. 저 사람 뭐 하는가? 우리가 다 뺏겨서 저 사람이 무슨 권력을 다 가져가고 내가 가진 힘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염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도 나왔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심판을 누가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더냐? 그거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와서 침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요한 때문에 아이고 우리 망하게 생겼다 라고 지켜보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남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다 찍어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돌들도 주님 다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를 세례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대로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는 어디에 내립니까? 이 땅 어디에 내립니까? 저주는 이 땅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도, 이 자연 환경에도 저주가 함께 머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준비될 때에 누군가는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시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싫어함으로 빛을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미 심판받았으니, 심판받은 게 뭐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너희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저주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주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준비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돌이키면, 말라기서 말씀에서도 돌이키면 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돌이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e will turn 돌이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준비된 백성이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Bible said,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It means acceptable people. God can accept.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모님 답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은 이 표현을 딱 쓰면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합하단 말은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주님 말씀에 합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두 글자입니다. 다윗이죠. 다윗.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회개하지 못하여 저주받는 자리를 서게 되는데 누군가는 회개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신단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윗같이 대우하신다는 말입니다. 회개란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이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나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그냥 예수 믿을게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성경에 쓰인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킨다 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가 끝났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벌스 8, 8절에 나오지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루크 챕터 3 버스 3.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죄 용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What is the way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Repentance.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죄 사함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회개가 아예 회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까? 회개 그렇게 쌉니까?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난 어제까지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가 오늘부터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개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굴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셨다. 우리가 요한의 귀에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So the people asked him, saying, "What should we do then?"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모릅니까? 날마다 양을 잡아 갖다 바쳤는데요. 날마다 양을 태워서 번제로 예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모른단 말입니까? 회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알맞은 예배, 열매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묻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금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말했지요. 옷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거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금 관리들, 세리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것 이상 착복하지 말라, 뭐 횡령하지 말라, 뭐 돈 속이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힘 있다고 억지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뭐 이렇게 협박하지 말라 그 얘기했죠. 뭐 거짓말로 고소하여 뭐 빼앗거나 하지 말라, 어차피 너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거 만족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주 영적입니까? 뭔가 신비롭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데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세상에 죄인이 죄사함 받는 방법 중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미움받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회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알맞은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부터, 돈 안에서 회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직업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 각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있다면 그 일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사장이랍시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사장 눈 속이면서 뒤로 뭔가 빼돌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누군가 속이면서 다른 걸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성하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영어 공부 시간이라면 그 영어 공부 시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 안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친할 자를 친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한 것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 가운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주님께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쭉정이입니다.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셨더랄지라도 여러분은 쭉정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Verse 17.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알곡이 결국 누구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회개합니다 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알곡인데요. 그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쭉정이는, 쭉정이가 누굴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든지 회개를 했지만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뭐 없단 말입니다. 없는 게 뭐죠? 쭉정이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알곡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뭔가 가지에 달렸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벼보니까 안에 퉁퉁 비어있네요. 어?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 안에 든 것이 없으니 갈 곳이 그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사 지은 분들 아시겠죠? 저는 농사 안 지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서 추울 때 그냥 이렇게 막 땔감처럼 쓸 뿐입니다. 왕겨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 태운 겁니다. 잘 대우받으면 베개. 베개 됩니다. 대우 정말 잘 받으면요. 예.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비유했습니다. 쭉정이가 누구죠? 이 땅에서 결국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라기 말씀의 대상들이고, 알곡은 누굽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혹은 결국 다윗 같은 일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좀 뭔가 신비로워, 뭔가 영적이야, 아 정말 참 뭔가 아무튼 그냥 은혜로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비밀이고 그게 정말 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의 시간과 삶을 통해 저 하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에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철저하고 철저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세상에서 돈처럼 철저한 게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은행에 빚지면요, 그거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아, 겨우 10원 빚졌는데 은행이 봐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10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아이, 돈 작으니까 넘어갑시다. 큰 돈만 갚을게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월급이나 뭘 받을 때 10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철저한 건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 돈 때문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돈으로 인하여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바듬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영적인 것, 신비한 것, 은혜,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 철저히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입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도 밥 먹여주고 돌보는 것,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저에게도 주는 질문이고 우리 유석정 부형님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고 우리 이한기 모매님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고 우리 미애에게도 주는 질문이고 승희에게도 주는 것이고 지혜에게도 주는 질문이며 우리 셀리더님들에게도 주는 질문이고 사모님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로에나 셀더님은 한 두 주간 필리핀을 다녀오시게 될 텐데요. 필리핀에 가셔서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What shall I do? Yes, my Lord. What shall I do? 예, 주님, 제가 뭐 해야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